Do you feel the way I do? 이건 운명의 장난이 됐어 뿐이 모든 게 다 궁금하고 계속 알고 싶고 생각이 나 그때 my boo. 넌 어느 별에서 왔을까 매일 새롭게 떠오르는 rising star. Call me when you need me. 내 아껴왔던 진심이 can you hear me? When you feel 이 감정을 난 간직해 시간이 멈춘 공간 속에 자꾸 끌려 나 널 바라봐 what? It's like deja vu 신비한 느낌에 빠져들어 다가와 다가와 이제 어서 어서 내게 다가와 It's like deja vu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걸 danger danger 자꾸 많이 끌려 가끔은 당들어 보이는 girl 여러가지 스타일의 겸비한 girl 아뜨거 핫해서 쿨하지 못해 내 스웨그 못해 사인 보내 okay Spitfire here we go It's like deja vu